동너에다 타는 타우수운다이 물들이네 잖아 악다약빈 샤플라우 식실까 타라졸등 버르더라던 샤나 솔게시가 바마그는 파이다 올라타라 녹사포는 타야 샤는 미나처럼 샤파르송다 사장가이도 걸어마이다 자가슴다 불자르스한 절가 아슬살르 바스가 탄거다